진정한 아름다움. 아주 오래전 어느 왕국의 사악한 마법으로 인해 큰 병에 걸린 왕이 살고 있었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죠. 어떠신가요? 아주 사악한 저주를 받으셨는데 이를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그게 뭔지 알려주십시오. 제가 세상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올 겁니다. 토끼굴에 있는 진흙이 필요합니다. 굴은 적어도 10년은 되어야 하죠. 사흘 안에 반드시 가져오셔야 합니다. 제가 토끼굴을 찾는다고 해도 어떻게 10년이 넘었는지 알 수 있죠? 그런 위기는 감수하셔야죠. 왕자는 토끼굴을 찾으러 바로 숲으로 떠났어요. 한참 동안 숲을 헤맸지만 조그마한 굴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토끼 한 마리가 눈앞에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왕자는 토끼를 놓치지 않기 위해 말을 타고 토끼를 쫓아갔어요. 토끼를 쫓아간 왕자는 어떤 굴로 들어갔어요. 바로 사악한 거인이 사는 동굴이었죠. 거인이 왕자를 발견했어요. 뭐야? 누군데 여길 들어온 거야? 왕자잖아. 감히 내 동굴로 들어와. 토끼굴에 있는 진흙이 필요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반드시 돌아올 테니 그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지만 지금은 토끼를 쫓아갈 수 있도록 보내주십시오. 내가 보내준 만큼 멍청한 것 같아. 아무데도 못 간다. 풀어주십시오.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이틀 밤낮이 지나도록 왕자는 상자에 갇혀 있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자를 열 수 없었죠. 왕자는 편찮으신 아버지를 걱정했어요. 둘째 날 밤, 상자가 갑자기 열렸어요. 갑자기 비친 빛 때문에 움찔한 왕자는 어떤 여인을 보았어요. 그 여인은 자신이 본 사람 중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당신이 따라온 토끼예요. 거인의 사악한 마법으로 인해 저는 낮에는 토끼로 변하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본 모습으로 돌아와요. 나오세요. 거인은 나갔어요. 그러니 지금 빨리 도망가세요. 아버님을 위해 10년 된 토끼굴의 진흙도 잊지 말고 가져가시고요. 빨리 가세요. 공주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곳을 탈출하세요. 나중에 아버님 건강이 좋아지면 이 세상 곳곳을 여행하세요. 그럼 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빨리 가세요. 왕자는 시키는 대로 했어요. 궁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왕자는 곧바로 공주가 자신에게 했던 말대로 이 세상 곳곳을 여행하기로 했어요. 아버지, 이제 다 나으신 것 같으니 저는 해야 할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다 알고 있단다. 어떤 공주가 나를 살린 거 말이다. 그 공주를 돕기 위한 거라면 뭐든지 해도 좋단다. 저는 이 세상을 여행해야 하는데 왕자의 신분으로 하고 싶진 않습니다. 평범한 청년의 신분으로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법을 배우려고 합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언제나 조심하고 꼭 돌아오거라. 그렇게 왕자는 평민이 되어 궁을 떠났어요. 여기저기 거닐던 왕자는 어느 날 숙소에서 어떤 어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봐 젊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새로 왔나? 네, 장사하는 법을 배우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나와 함께 해보겠나? 자네 같은 건강한 사람이 필요해서 말이야. 어부가 되어보지 않겠나? 좋습니다. 안 될 것도 없죠. 그렇게 왕자는 어부를 따라다니면서 생선 장사하는 법을 배웠어요. 열심히 일하는 왕자를 보고 어부는 마음에 쏙 들었어요. 왕자가 그곳을 떠날 때가 되자 어부는 그물을 주었어요. 이 그물은 어떤 마법사가 준 거네. 세상에 어떤 물고기도 이 그물을 찢을 수는 없을 테지.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왕자는 떠났어요. 왕자는 배고플 때마다 생선을 잡았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생선을 팔았어요. 어떤 왕국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루를 보냈어요. 그곳의 궁은 밤마다 화려한 빛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왕자는 무슨 일인지 알아봤어요. 실례합니다. 처음 와서 그런데 왜 궁을 저렇게 꾸며놓았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밤에 무슨 행사가 열립니까? 아, 궁은 매일 밤마다 저렇게 빛난다네. 공주님의 아름다움을 축복하기 위한 딸바보 왕의 작품이기도 하지. 그리고 우리 왕은 지금 공주님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을 찾고 있는 중이라네. 하지만 아직 우리 공주님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아름다움을 내세우시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왕의 자랑거리니까. 우리 공주님께서는 예술이든 운동이든 모두 잘 알고 계신다네. 하지만 공주님께서는 하루빨리 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나서 이 잔치를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창피하다고 여기시거든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왕자는 궁으로 찾아갔어요. 폐하, 제가 태양만큼 빛나는 여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네 같은 평범한 어부가 태양만큼 빛나는 여인을 잘 알고 있단 말인가? 예. 알겠네. 일주일을 주겠노라. 당장 그 여인을 데려오도록 하여라. 폐하, 그 여인이 아름다움을 증명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공주님을 위해 그 여인을 데려온다면 왕실의 손님으로서 그 여인을 부디 맞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잘 알겠네. 하지만 자네가 그 여인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네는 벌을 받게 될 것이야.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렇게 왕자는 자신의 왕국에 있는 숲으로 돌아가서 거인의 동굴로 향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가는 길을 찾으려고 해도 사방에 홍수가 나는 바람에 동굴 입구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왕자가 물에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왕자님, 잠깐만요. 누구십니까? 저는 공주의 대모입니다. 공주가 얘기해준 덕분에 왕자님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이 입는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왕자님의 웃는 눈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공주님은 어디 계시죠? 왕자님께서 도망치신 후 불같이 잔뜩 화가 난 거인이 왕자님께서 갇히셨던 그 상자에 공주를 가둬버렸습니다. 토끼로 변한다고 해도 동굴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거인이 저렇게 홍수를 일으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공주는 상자 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물속에는 크고 사나운 물고기가 지키고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제가 토끼로 변신해서 만들어 놓은 굴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주처럼 저도 나오기가 힘들어지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동굴로 들어가서 상자를 곧바로 들고 나올 겁니다. 나무 상자이니 물에 뜰 겁니다. 저는 수영을 잘하니 빠져나올 때 도와드리겠습니다. 그치만 무시무시한 물고기는요? 그 어떤 물고기도 찢을 수 없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빨리 공주님을 구하러 갑시다. 그렇게 공주의 대모는 토끼로 변신해서 동굴로 들어갔고 나무 상자에 있는 공주와 만났어요. 그동안 왕자는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렇게 동굴로 들어간 왕자는 상자를 가지고 나왔죠. 그리고 곧바로 숲을 탈출했어요. 오, 왕자님, 저를 구해주셨군요. 고맙습니다. 저 공주님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뭐죠? 왕자는 공주와 공주의 대모에게 이웃나라의 왕과 공주에 대해 얘기해줬어요. 거기까지 같이 가달라고 부탁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공주님도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왕이 버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람이 빨리 자신의 왕국으로 와서 이 지긋지긋한 일이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어요. 제가 당연히 당신과 같이 가야죠. 밤에 축제를 연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밤에는 제 진짜 모습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거인의 마법을 완전히 풀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금가루가 뿌려지는 곳을 걸으면 마법이 깨질 거예요. 그렇게 세 사람은 그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왕자는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바로 공주에게 나무 상자 안에 들어가 달라는 것이었죠. 왕자는 박스를 들고 궁에 갔어요. 이보게나, 자네가 말했던 공주보다 아름답다는 여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게인가? 폐하, 이 안에 있습니다. 지금 농담하나? 다 큰 여인이 상자 안에 있단 말인가? 조금도 재미있지 않다네, 젊은이. 폐하,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금가루를 저에게 뿌려주실 수 있습니까? 그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알겠다. 어서 가서 금가루를 가져오너라. 금가루를 관에 넣어서 세게 불어주십시오. 이 금가루들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도록 말이에요. 야, 이건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지금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그렇게 금가루를 관에 가득 채웠고 경비병들이 제각기 관을 들고 세게 불었더니 금가루가 사방으로 퍼져 궁 안을 가득 채웠어요. 금가루가 퍼지는 사이에 공주의 대모가 상자를 열자 공주가 나타났어요. 공주가 금가루 사이에서 걸어 나오면서 드디어 마법이 풀렸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은 공주의 아름다움에 모두 넋이 나갔어요. 아, 여인이요? 내가 보기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같구나. 이제 됐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예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이제 더는 부끄러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외면이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우리 딸, 내가 미안하구나. 그리고 어부자네, 도대체 이 어떻게? 왕자는 이웃나라 왕에게 그동안 겪은 일을 전부 들려주었고 왕은 세 사람을 왕자의 나라로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왕자와 공주는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거인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고 두 사람도 조심하면서 거인의 동굴 근처엔 절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웃나라의 왕은 외면의 아름다움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답니다.